나 혼자 이렇게 널 두고 오는 길 잊을게 지울게 까맣게 다 버린 내 사랑 표정 짓지 마, 짓지 마 너와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대화 실망은 하지 마 그래 나 같은 놈 이제 만나지 마 나 먼저 가볼게 점점 멀어져 갈래요 점점 사라져 갈래요 쉽게 잊지는 말아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 난 지금 버겁다 불안한데 바라보는 딸을 쏘는 아이같이 그대 눈물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이별은 달지만 난 괜찮아 아프지만 그대 그림자 안에서 발을 빼 우리 반지도 빼 점점 멀어져 가네요 점점 사라져 가네요 미워하지만 받아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 떠난 거리를 걸어본다